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청년 후쿠시마현 본부와 1조 5호 후쿠시마 현민회의의 주체로 6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에 있는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청년 일꾼들과 동포들, 학생들, 그리고 일본 단체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